한참을 하늘을 보고 걸어갔어. 내 진한 사랑은 온통 미련으로 가득한데 사랑이 있다는 말은 믿지 않아. 그렇게 그렇게 그저 살아.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에 햇살처럼 그댄 내게 왔다. 그대가 내 안에 박혀왔다.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.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꽃을 꺾지 않겠다. 나 이제야 이제야 숨을 쉰다. 너와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의 햇살처럼